항상 흔한 남자의 착각들 자기 좋아한다는 생각뿐 웬만한 여자는 꽂힐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는 인정하도록 할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는 핑계는 귀엽게 받아들일게 어차피 상상은 널 자유롭게 하는 자신감을 얻게 하는 약이니까 조금만 참아줘 자신감은 좋은데 살짝 너도 분위기 좋은데 왜 굳이 업시켜 이미지 좋은데 왜 굳이 트러블메이커 얌전히 구는 게 넌 더 호감형 oh, 나처럼 적당히 좀 가둬 Oh baby baby baby You can say I'm lonely I'm